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.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.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.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.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 항상 유지해줘요.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.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.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.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.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.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.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.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.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.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. 볼륨 높여봐.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.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.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.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.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.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.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.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.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.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. 기대해줘 마지막 곡.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.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.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.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.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. 사실 내가 원해.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지 모르지만 앵콜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.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.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. 컷 다시 갈게. 좀 더 붙어서 기대해줘 마지막 곡.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.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.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.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.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. 사실 내가 원해.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지 모르지만 앵콜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.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.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.